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광명송절에 저마요 알들이 알조자이르 타르잘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